HUBS 7대 기적의 비밀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혹시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세계 7대 불가사의는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 시대의 건축물 중 이상하리만큼 신비하다고 생각되는 건축물 7가지를 정리한 리스트인데요. 6세기경의 인물인 토로넨시스가 그리스 시인 안티 파트로스의 기록을 기반으로 취합한 겁니다. 하지만 원조 7대 불가사의 외에도 현세기에 존재하는 경이로운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대의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발표되기도 했죠. 한편 중국에선 이를 7대 기적이라고 부른답니다. 7개의 매우 기이한 사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7대 불가사의에 무슨 건축물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건축물의 역사와 건축 과정이 어떤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7대 기적의 비밀을 하나씩 알아봅시다. 불가사의를 탐험하던 긴 여정의 종착지이자 11번째로 알아볼 건축물은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장성에 가보지 않은 자, 산의 대장부라 할 수 없다. 중국의 초대 주석이자 독재자였던 마오쩌둥이 실제로 한 말이에요. 그만큼 중국의 대표적인 성벽이자 중국의 랜드마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소기도 하죠. 만리장성은 흉노족이나 몽골족과 같은 북방 유목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 건설됐습니다. 최초의 장성은 초나라가 쌓은 장성이에요. 초나라는 남방에서 광태한 영토를 영유하면서 그를 바탕으로 서서히 북진했습니다. 이렇게 얻은 영토 중에는 하남성 일대의 영토도 있었는데 그곳에는 국경으로 삼을 만한 자연 경계가 없어서 해당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장성을 건설한 게 만리장성의 시초예요. 이렇게 시작된 만리장성은 여러 왕조와 시대에 걸쳐서 지어졌어요. 한편 만리장성은 수없이 많은 건축 시도 끝에 만들어졌지만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무리하게 축조했다는 폭정이 유명해 진시황에 의한 축조가 가장 유명합니다. 아, 여기서 잠깐 TMI 하나 알려드리자면 중국에선 만리장성이 아니라 그냥 장성이라고 불러요. 그럼 지금부터 영어로 The Great Wall 이라고 불리는 만리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만리장성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만리장성이라는 이름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길이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1리가 약 400m니까 만리장성은 진짜 만리일까요? 사실 만리장성은 만리가 아니고 만리보다 더 길답니다. 만리는 약 4,000km고 만리장성은 약 6,350km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만리의 1.5배죠. 여기에 중국 기준을 적용하면 만리장성은 약 12,700리 정도 된답니다. 체감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자면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가 약 400km예요. 즉, 만리는 서울역에서 부산역을 5번 정도 왕복하면 나오는 거리고 만리장성은 8번 정도 왕복하면 나오는 거리입니다. 게다가 만리장성의 굽은 커브를 전부 펴면 그 길이는 무려 한반도를 감싸고도 남아요. 만리장성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비행기로 5시간이 넘게 걸린다니 말 다 했죠. 생각한 것보다 더 길어서 저도 매우 놀랐어요. 이런 기다란 만리장성은 당연히 한 시대 내에 완성된 게 아니라 전국시대 건설이 시작돼 후대 왕조에 의해 확장 및 보수돼 왔습니다. 초나라부터 시작해서 위나라, 한나라, 진나라 등 여러 나라가 만리장성 축조를 진행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대를 걸쳐서 계속 장성 축조를 이어온 걸까요? 먼저 앞서 언급했듯이 자국 영토와 인구를 보호하려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성 축조를 시작했을 당시 이미 중국 내지는 충분히 개간됐기 때문에 이미 개발된 상대국의 영토와 인구를 빼앗는 형태로 전쟁의 양상이 변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영토와 인구의 효과적인 보호가 절실했어요. 장성은 이에 적합했을 뿐만 아니라 적의 침입과 기동로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유용했습니다. 또 북방 유목민족과의 경계선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당시 유목민족들은 목축동물을 데리고 내려와 은근슬쩍 중국 영토에 눌러 살았습니다. 중국의 독립적인 농경과 목축을 위해 반드시 막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자연 경계가 부족한 지역에 장성을 건설해 목축민들과의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설했듯이 어마무시한 길이를 가진 이 장성은 대체 어떻게 축조된 걸까요? 사실 건축 방법 자체는 일반 장벽처럼 돌을 쌓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특별하지 않아요. 그러나 동서 6,000km에 이르는 구간을 지나는 동안 만리장성에는 각 지형에 맞는 건축 공법이 적용됐습니다. 예를 들어 평지를 지날 경우 방어력 강화를 위해 성벽을 더 두껍고 높게 지었고 산간 지방을 지날 경우 성벽을 낮추는 대신 재해에 견디기 위해 더 견고하게 지었어요. 물 위를 지날 경우에는 곡선의 출입구를 가진 홍예 수문이 설치됐죠. 또한 만리장성의 축조에는 기후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상대적으로 온대기후에선 일반 벽돌이나 돌을 사용했지만 건조기후에선 진흙을 덧바른 진흙벽돌을 사용했어요. 당시 중국인들이 얼마나 만리장성을 튼튼하게 짓고자 했는지 보이는 대목이네요. 하지만 굳이 기후나 지형 때문이 아니더라도 만리장성은 지역 지휘관의 재량에 따른 판단으로 축조됐기 때문에 성벽의 재료가 지역마다 상이했습니다. 만리장성은 길이가 너무 긴 관계로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운영 및 관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베이징 근처의 팔달령 장성, 고북구 장성, 가욕관 장성 등이 유명하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유명하지만 원래 만리장성은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인지도가 크지 않았어요.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 리처드 닉슨, 미국 전 대통령이 방문한 이후 유명해졌습니다. 현재는 중국의 유명한 문화유산이자 아이콘이다 보니 해외 스타들이 중국을 방문하면 꼭 들르죠. 이 밖에도 정말 많은 내국인들과 관광객들이 만리장성을 방문합니다. 서너 달의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만리장성을 완주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일부 존재해요. 하지만 그 때문인지 만리장성은 보존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현재 전체 장성 중 약 50%가 예전의 모습이 사라지고 다 파괴됐습니다. 주된 원인으로는 유지보수의 중단, 지역 주민들의 석재 사용, 관광객들에게 돌 판매 등이에요. 물론 관리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현재 만리장성 벽의 80% 정도가 이름 낙서로 인해 훼손돼 있어요. 일부 지역의 장성은 댐 공사 및 도로 공사 때문에 수몰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피해를 입은 만리장성은 중국의 유산이기 전에 세계 문화유산이니 많은 물자가 필요하더라도 나라 차원에서 보수 및 보호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지금까지 중국 여러 지역을 소재로 하고 있는 만리장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리장성은 신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길이와 관광객 수를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선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매주 함께 알아보던 7대 기적의 비밀도 어느새 막을 내릴 시간이 왔네요. 나는 전차들이 그 옆을 따라 경주를 알 법한 난공불락의 바빌론 성벽과 알페우스 강변의 제우스를 목도하였다. 공중정원과 태양의 거상과 장대한 인공산이라 할 만한 높다란 피라미드와 거대한 마우솔로스의 묘를 보았다. 그러나 내가 구름에 닿을 만큼 우뚝 서 있는 아르테미스의 신성한 전당을 보았을 때 이 모두가 그 그늘에 가려졌으니 태양마저 올림포스 밖에서 그와 견줄 만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 위 글귀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원작자 안티파트로스가 남긴 글귀예요. 여기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대한 언급이 모두 들어가 있죠.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불가사의들과 현대의 불가사의들을 한 개씩 다뤄봤는데 어떠셨나요? 건축과 역사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유의미한 시간이셨나요? 정말 조금의 정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거나 신기하셨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관심 없는 건축과 역사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표하고 싶네요. 7대 기적의 비밀은 기말고사와 방학을 보낸 후 2학기에 더 멋진 비밀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기적같은 시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항상 매일 창의력인 불가사의를 가져왔던 리포터 김지은, 아나운서 배윤, 그리고 항상 힘써줬던 엔지니어 이준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